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협은 필승불패이다의 전문을 최근 러시아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르코츠크 블로그 스포트 루가 올렸습니다.